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은 22강을 같이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오늘 공부하고 나면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강의는 10개밖에 안 남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내용 오늘 같이 공부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잘 흡수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포인트 한번 짚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렇게 관성이랑요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관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선생님이 또 가르쳐 보니까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값들이 있는데 그 둘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림을 먼저 좀 보고 시작해 볼게요. 우리 테마 18번입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이 주제로 되어 있고요. 걔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관성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이 친구가 버스인지 지하철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급 출발하는 거는 이제 버스인 경우가 가끔 많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다가 지금 이렇게 뭔가 움직이니까 핸드폰을 놓치면서 휘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관성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언제나 계속 눈을 거기다 가지고 있으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거나 멈추거나 할 때는 잘 잡고 발로도 잘 버티고 옆에 있는 기둥 있을 땐 기둥도 잘 잡고 해야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선생님도 이렇게 버스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 출발해가지고 막 뒤로 막 고꾸라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좀 잡으면서 잘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왜 넘어지려고 할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몸이 뒤로, 버스가 앞으로 출발하면 내 몸은 뒤로 쏠리는데 왜 그럴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이지 라고 B가 답변을 해줍니다. 관성 때문에 그래. 원래 상태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달리다가 갑자기 정지하면 또 앞으로 쏠리잖아. 이것도 관성 때문에 그래. 왜? 나는 계속 달리려고 하는데 내 발이 멈추는 바람에 몸이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관성 때문이야. 자, 그런데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려면 힘을 주어야 한다던데. 그러니까 지금 물체가 가고자 하는 대로만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걸 바꿔주려면 힘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하지. 어때요? 대화가.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친구가 많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줘야 한다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대화법이죠. 물론 지금 이 대화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 내용을 좀 소개해주는 대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친구가 뭐 물어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줄줄줄줄 읊으면 이제 점점 친구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의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갑자기 운동량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은 운동량이라고 한대. 그랬더니 A가 이렇게 당연한 대꾸를 하죠. 운동량은 또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가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얘기긴 했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구하고 이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즉 운동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힘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려면 힘을 줘야 된다던데? 그랬더니 이제 돌려서 조금 더 유식하게 운동량이란 게 있는데 그 운동량을 변화시키려면 즉 운동 상태를 바꾸려면 네가 말했다시피 힘을 줘야 한다. 그러면 응 맞아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론 힘을 주는 시간에 따라서 그 변화량도 다르다. 힘만 필요한 게 아니고 힘을 주는 시간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뭐가 그리 복잡해 라고 A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B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서 A의 배경 지식도 넓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했죠. 자, 관성이란 이렇습니다.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이제 어떤 관성이 생겨서 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변화하기 싫은 마음, 뭔가 새롭게 도전하거나 그런 마음이 조금 주저하게 될 때, 아, 내가 관성이 생겨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의 내용은 이렇죠. 알짜 힘이 0일 때.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이라는 거는 뭔가 가해지는 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총합의 힘에 해당하는 것이 0일 때.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하는 힘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정지한 애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해. 그 다음에 운동하던 애는 운동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방향 그대로 방향도 바꾸기 싫어. 내가 움직였던 속도 그대로 속력도 변화하기 싫어.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안 움직였어? 계속 안 움직여. 그러면 내가 움직이고 있어? 그 속도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게 된다. 그러면 질량이 더 크면 클수록 관성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가 평소보다 막 짐을 많이, 뭐 백팩에다가 짐을 많이 무겁게 막 가득가득 넣었을 때 막 뛰다가 멈추는 게 더 어려웠던 경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는 그런 값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야 뭐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공부를 해봤고 들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울 건 없고. 자, 그래서 이게 그 예시로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관성의 예입니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몸이 뒤로 쏠리죠. 왜냐하면 나는 내 몸은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와 내 발이 지금 다 있잖아요. 마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버스가 움직이면 발도 따라갑니다. 발이 따라가는 내 머리는 거기 있으려고 하니까 뒤로 쏠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반대 경우인데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 몸은 전체적으로 그 속도 그대로 계속 가려고 그래. 그 속도 그대로 움직이고자 하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합니다. 그럼 거기에 붙어있는 내 발도 갑자기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몸은 그 속도 그대로 계속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앞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건데요. 사실 선생님이 이게 너무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일이고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생활과 과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어떤 학생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랑.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다른 차가 이 차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몸이 앞으로 그 순간에 쏠리게 되었다. 그러면 차의 접촉은 앞에서 일어났을까 뒤에서 일어났을까 이거를 문제로 냈더니 거의 한 반반 정도의 비율로 앞이다 뒤다가 이렇게 나와서 아, 관성이라는 게 뭔지도 알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이 고3까지도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진행을 앞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 몸이 앞으로 쏠렸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받쳐서 나는 원래대로 앞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의자에 붙어있는 내 몸 아래 하반신 이런 데는 지금 앞에서 받치는 바람에 멈춰버렸어. 그럼 내 몸은 계속 관성이 있어서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답은 앞에서 사고가 일어났다였는데 뒤에서 받쳤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만약에 뒤에서 나를 들이받게 되면 내가 원래 가려고 하는 속도보다 얘가 들이받치면서 앞으로 더 힘을 가해서 더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가던 속도보다. 그러면서 이 차에 붙어있는 내 몸은 더 빨리 가게 되고 내 원래 이 위에 있는 상체는 원래대로 그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 느리게 되면서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소에 한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정말로 알고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나 관성 배웠어. 근데 이런 거, 아, 버스가 멈추거나 갑자기 출발할 때 몸이 쏠리는 거 거기까지만 하지 말고 아, 그럼 버스가 출발할 때는 어디로 움직일까? 버스가 출발할 때 내 몸은 다리는 붙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 내 몸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니까 아, 뒤로 쏠리겠구나 하는 것까지 한 단계 꼭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있죠. 달리다가 또는 막 계단을 막 급히 내려다가다 갑자기 막 넘어질 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내 상체는 그 속도 그대로 막 가고 있어. 근데 발이 걸리면서 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멈추면서 갑자기 고꾸라지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것도 사실 관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위험해요. 자, 그 다음에 관성에 대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슨 사고 실험을 공부했나요? 뉴턴이 이 포탄을 빠르게 쏜다면 이 지구 주위를 돌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원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고 실험을 한 결과 우리가 봤고요. 이번에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입니다. 이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을 굉장히 그 많이 했던, 잘 했던 어떤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실험 중에 피사의 사탑에서 그 다른 물체들을 같이 떨어뜨려서 동시에 도착하는 실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는 아니다라고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갈릴레이가 했던 실험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자유낙하를 보고 싶었던 거야. 이 갈릴레이는 자유낙하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초시계가 있기래요. 뭐가 있기래요. 아예 시계라는 게 제대로 된 게 변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유낙하를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 떨어뜨려 보면 알겠지만 너무 순식간에 도착해. 그래서 얘네 둘이 동시에 떨어진 건지 어떤 건지 점점 빨라지는 건지 어떤 건지 알아볼 수도 없게 너무 금방 떨어져 버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구하느냐면 비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타를 이용한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를 굉장히 잘 활용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비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에 따라서 내려오는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좀 조절했을 때 점점 이제 빨라지는 거를 그 관찰을 했는데 그것도 초시계도 없죠.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썼냐면 그 물을 틀면 조금씩 똑똑똑똑 물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물시계. 그래서 물방울이 그 떨어지는 속도를 이용해서 다섯 방울 떨어질 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측정하는 느낌으로 그때 위치가 어딘지를 보는 느낌으로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울여 놓고 그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했을 때 점점 멀리 가서 관측이 되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 그런 실험을 했고 지금 이거는 사고 실험이에요. 이건 뭐냐면 좀 기울어진 이런 비탈길이 있고 거기에서 요 높이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력이 작용할 테니까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속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점점 빨라질 겁니다. 왜? 계속해서 내려오는 동안 중력이 작용하니까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자유낙하 운동의 약간 변형된 버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직선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면 연직 방향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그 중력을 받아서 이 비탈길을 굴러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점점 빨라지게 돼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탈이 이렇게 가파르다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최대로 빠르고 올라가면서 점점 속력이 느려지겠죠. 왜일까? 그때도 아래 방향으로 계속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려올 때는 중력이 얘를 끌어당기는 거고 끌어당겨서 더 빨라지게 만드는 거고 올라갈 때도 끌어당겨서 더 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탈을 이렇게 하거나 더 눕히거나 했을 때 쭉 보면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높이가 똑같죠. 왜냐하면 최초에 받은 그 힘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올릴 수 있게 만드는 양도 동일해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이 갈 수 있는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이 사람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고 실험을 한 거냐면 이거는 실제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실험이 된 거죠. 이게 그냥 비탈이 아니고 만약에 비탈도 아주 이렇게 완만하게 만든다면 얘가 결국에 올라가는 높이는 같을 테니까 아주 멀리에서 그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이 비탈을 만들지 않고 그냥 수평면으로 연결되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에 내려왔을 때 아마 최대의 속도가 될 거고요. 그 속도로 이렇게 출발해서 그 이후에는 얘한테 주어지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중력에 의해서 더 끌어내려지거나 이런 운동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수평면을 지나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공에 더 이상 주어지는 힘이 없습니다. 여기 그러면 얘는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평생 영영 가겠다라는 사고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뭐 마찰이라든지 그 공기정이라든지 없는 거를 이제 가정으로 한 거고, 그랬을 때는 이 물체에 더 이상 주어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 상태 그대로 여기 딱 내려왔을 때 그 속도 그대로 영원히 평생 계속 운동하겠다 라고 그런 사고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관성이다. 움직이는 물체는 그 속도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관성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성을 우리가 또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돌을 매단 실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설계는 스탠드가 하나 있죠. 스탠드가 있고 돌을 위에 실 하나 해서 묶어놓고 그 다음에 또 이 돌로부터 밑에 실을 하나 연결합니다. 그래서 위에 스탠드와 돌을 연결하는 A실, 그 다음에 돌과 손이 이제 돌과 연결돼 내려와가지고 손이 붙잡고 있는 B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B실을 잡아당기는, 둘 다 B실을 잡아당길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떤 빠르기로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끊어지는 위치가 달라요. 자, 만약에 이거를 천천히 아주 조금씩 힘을 더 줘가면서 천천히 잡아당기면 어디가 끊어지느냐? 바로 A 부분이 끊어집니다. 왜? 지금 B실은 이 돌에 내가 잡아당기는 힘만 지금 여기 걸리거든요. 그런데 A실은 내가 잡아당기는 힘 플러스 이 돌에 작용하는 중력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돌에 작용하는 중력도 버티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다가 힘을 주게 되니까 A는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는 지점이 생긴다. 그래서 B보다 더 많은 힘을 받기 때문에 A에서 먼저 끊어집니다. 천천히 잡아당기면. 그런데 만약에 얘를 순간적으로 팍 잡아당기면 어디가 끊어지느냐? 바로 B가 끊어져요. 왜? 돌은 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얘는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성이 지금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당기더라도 그 자리에서 유지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덜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밑에 줄이 빨리 끊어집니다. 이 관성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간단한 실험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옆에 있는 요거는 우리 그 위에 있는 뭐죠? 버스랑 똑같죠? 버스에서 물로만 바뀐 거다. 수레와 물로 바뀐 건데, 자, 그냥 수레가 있고요. 비커가 있습니다. 이 수레와 비커는 딱 붙여놔요. 그런 다음에 물을 담아놓고 정지해 있던 수레를 갑자기 앞으로 빈다. 그럼 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이 요렇게 뒤쪽 면으로 요렇게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물은 원래 관성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해. 그런데 수레가 가면서 이 비커 벽이 앞으로 다가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얘가 이 뒷벽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게 된다. 찰랑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움직이던 수레를 붙잡았어요.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걔를 갑자기 잡아서 멈췄어. 그러면 어때요? 이 물도 앞으로 계속 가고 싶었는데 지금 얘는 가고 있는데 수레는 멈추면서 이 비커 벽도 멈추죠. 그러면서 얘만 가서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수면을 만들게 된다. 뭐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관성에 의한 예시들을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체크 문제 빈칸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1번에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 그냥 운동 아니고 등속 직선 운동 하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두 글자?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뭐에 비례한다? 뭐죠? 물체의 고유한 양?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질량이 더 크면 관성도 크고 질량이 작으면 관성도 작은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민첩한 운동을 해야 될 때는 어떤 질량을 줄이는, 우리로서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몸무게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무게를 줄이는 쪽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조금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몸무게가 좀 늘어나면 그런 민첩성이 좀 떨어지죠. 관성이 커지면서 그런 느낌도 있다. 자, 그 다음에 OX 문제입니다. 달려가다가 장애물에 걸리면 바로 멈출 수 있다. 이거 어때요? 이 바로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텐데 뭐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막 달리다가 걸렸어. 근데 순발력이 좋아가지고 두 발로 탁 착지를 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탁 걸렸어. 그럼 내가 앞으로 고꾸라지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스탑해가지고 멈추기는 어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멈추기는 어렵다. 어렵다. 왜? 뭐가 있으니까. 관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바로 멈출 수 있는지 해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버스에 타고 있을 때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몸은? 내 발은 앞으로 갔는데 내 몸은 그냥 있으려고 하니까 뒤로 밀리죠. 그쵸? 그래서 몸이 뒤로 쏠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X 하나, O 하나가 답이고.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한번 골라볼게요. 적절한 말 고르기 위해서 갈릴레이 사고 실험에서 반대편 빗면을 수평으로 만들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 빗면을 내려온 공이 반대쪽에도 빗면이 있다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멈추게 될 텐데, 원래 높이랑 똑같은 높이에서 멈추게 될 텐데, 그런데 반대쪽을 수평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공은 어떤 운동을 한다? 내려와서 그 속도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영영 평생 계속 이동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향으로 뭔가 힘을 가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떨어지고 그 이후에 얘한테 뭔가 뭐 무엇도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스탠드에 실로 돌을 중간에 매달고 아래쪽 실을 재빠르게 당기면. 자, 선생님이 천천히 당길 때랑 재빠르게 당길 때랑 결과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빠르게 당기면 위에 돌이 버텨준다. 관성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밑에 줄이 끊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돌의 아래쪽 실이 끊어집니다. 평소에 천천히 당기면 그 위에 있는 그 실에 더 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에 줄이 먼저 끊어지지만 재빠르게 당기면 가운데 돌이 움직이지 않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밑에서만 힘을 받게 돼서 밑에 줄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말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인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각종 그 기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자, 몇 개 안 나와요. 몇 개 안 나오고 여기서 계산하는 식이 나오지만 딱 그 식에서 두 개씩 곱할 거야. 더 이상 나오지 않아. 두 개를 곱해서 어떤 하나의 값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양이니까요.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운동량과 충격량 둘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 오늘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운동량과 충격량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동량이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얘가 얼만큼 운동을 하고 있냐, 얼만큼의 효과를 갖고 운동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볼링장에 갔다. 볼링 여러분들 쳐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볼링공을 굴려가지고 저 핀을 쓰러뜨리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볼링공이 얼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쓰러지는 핀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만큼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고 있느냐를 이제 그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 볼링공이 어떨수록 좀 핀이 잘 많이 쓰러질까? 볼링공이 일단 좀 빠르게 가면 또는 얘가 무거우면, 질량이 크면 거기서 더 많이 쓰러뜨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동량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요. 질량, 이 볼링공이 무거울수록, 그 다음 볼링공이 빠를수록 얘가 더 많이 쓰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얘가 운동하는 효과는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입니다. 크기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는 거고, 얘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플러스 방향이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속도가 발생하면 얘는 이제 플러스 방향의 어떤 운동량을 갖는 거고요. 근데 뭐 마이너스 방향의 운동량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방향도 갖는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속력이 아니고 속도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방향을 갖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운동량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는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호를 왜 쓰느냐?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할 거예요. 기호로 표시를 해놓고 그때그때 이 값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기호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이 질량 부분에다가 실제 물리량, 뭐 예를 들면 5kg 뭐 이런 거. 그다음에 V에다가 3m per sec 이런 거. 요거를 이제 대입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해서 그러면 운동량의 값이 나오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먼저 적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기호는 운동량의 기호가 소문자 P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많이 뭐 매스 해가지고 M 쓰고요. 소문자 M. 그 다음에 속도는 V 씁니다. 근데 다 지금 소문자인데 약간씩 기울여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수식에 쓰는 기호는 이런 이탈릭체를 쓰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왜 기울여서 쓰느냐? 사실 우리는 한글을 쓰기 때문에 별로 헷갈릴 일이 잘 없지만 영어 문학과에서는 그냥 본문에 있는 이런 그 알파벳들이랑 이런 수식에 있는 알파벳들이 좀 섞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수식에 있는 기호는 기울여서 쓰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운동량 P는 소문자. 왜냐면 대문자냐 소문자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하는 그 기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기호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P는 왜 P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찾아봤는데 일단 운동량은 영어로는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P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이 유래의 가설들이 있지만 정확히 밝혀진 건 없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다른 거 피해서 좀 쓰다 보니까 P를 쓰게 되었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얘를 뭐 우리가 잘 외우거나 하기는 그 뭐 어떤 방법은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운동량은 소문자 P를 씁니다. 이거는 질량 M과 속도 V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냥 수식을 표현하는 기호일 뿐이고요. 실제로 계산해서 나온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단위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질량이랑 미터 퍼 세크의 곱의 단위를 씁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유도량 중에 하나죠. 우리가 1강에서 기본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기본량을 배웠는데 그중에서 질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길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량이었고 거기로부터 이제 유도된 양들 여기서 이제 유도량들이 대량 등장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이런 운동량이라는 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운동량 P는 MV의 곱이다. MV는 질량과 속도죠. 그쵸? 그 두 개의 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방향과 크기가 있는 그런 값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운동량.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볼링장 가가지고 핀을 많이 넘어뜨리고 싶으면 그럼 일단 무거운 공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근력의 허용치를 넘어서 무거운 공을 고르면 얘를 빠르게 굴릴 수가 없어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내가 빠르게 굴릴 수 있는 선에서 제일 무거운 공을 찾아서 굴리는 게 제일 유리하다는 거죠. 뭐 물론 실제로 볼링을 할 때는 이 공이 진입하는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물리 법칙과 원리가 적용이 되지만 지금 여기서 운동량만 놓고 보자면 질량과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운동량의 크기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량입니다. 이름에서도 이름을 잘 붙였죠. 그래서 충격을 받은 정도라고 볼 수 있고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격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 충격의 정도를. 예를 들어서 뭔가 충격이라는 건 뭔가 힘이 가해지겠죠. 그쵸? 그 힘의 크기가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오래 작용하느냐.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타격감을 준 어떤 그런 충격을 주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충격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과 나에게 가해진 힘과 그 힘이 가해진 시간으로 둘의 곱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다. 그럼 힘이 크면 클수록 가해지는 힘이 크면 클수록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량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이 충격량을 크게 해가지고 공을 멀리 보내고자 하는 그런 스포츠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다. 그럼 야구 타자가 그 공을 이렇게 살짝 때리고 말지 않습니다. 일단 굉장히 큰 힘으로 휘둘러서 힘 자체를 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공이 배트에 붙어서 움직이는 시간을 아주 크게 풀스윙을 해서 휘두르죠. 그러면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체의 충격량을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공을 왜 멀리 보내는가는 마지막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다. 이 시간은 그 힘이 가해진 시간이 되겠죠. 이 충격량 같은 경우에도 크기와 방향을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방향은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같아요. 힘이 가해지는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도 우리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하면 그냥 뭐 따로 외울 건 없어서 좋긴 한데 너무 길죠. 그래서 얘를 또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I는 F 곱하기 델타 T.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일단 얘는 영어의 앞글자를 딴 게 맞아요. 충격량의 영어는 impulse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앞글자를 따서 이번에는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I. 우리가 근데 수식에서 대문자 I를 쓰는 경우는 전류도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겹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맥락에서 쓰이면 얘는 충격량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V나 R이 막 이렇게 등장하는 맥락에서 전압이나 전류가 막 같이 섞여 있는데 거기서 등장한다 그러면 전류로 읽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충격량은 대문자 I를 기울여서 쓴다. 그러면 힘은 뭐예요? F, force 해가지고 F를 씁니다.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T는 시간인 건 알겠어.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삼각형은 무엇이냐? 얘는 델타라고 읽습니다. 델타. 델타하고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 앞에 델타가 붙었다면 시간의 변화량. 그러면 지금 뭐 절대적인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힘을 가해준 그 동안의 시간이라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가해준 힘과 그 가한 시간, 델타 T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럼 힘의 단위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무게 할 때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힘의 단위는 뉴턴이에요.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그렇죠? 초단위로 한다면.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죠. 이 뉴턴과 이 세컨드의 곱이다, 세크의 곱이다. 이렇게 해서 단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가해진 힘과 힘이 가해진 시간의 곱인데 충격량은 기호로는 대문자 I를 쓰고요. 힘은 대문자 F를 쓰고 시간은 그냥 T를 뭐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델타 T 이제 앞으로 델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배우면 배울수록 그래서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델타 V는 뭘까? V 속도인데 속도.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따가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복습해볼까요?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 I는 F 델타 T 이렇게 쓰는 건데 아까 운동량은 어떻게 됐다? 운동량, 뭐와 뭐의 곱? 운동량은 질량과, 그렇죠, 속도의 곱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운동량은 소문자 P로 기울여서 쓰는 거였고 질량은 M, 그 다음에 속도는 V를 기울여서 쓰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단위는 어떻게 됐어? M이 킬로그램 단위일 거고 그 다음에 속도는 미터 퍼 세크 단위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해준 것으로 단위를 쓰면 된다. 운동량은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다. 그러면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 야구 얘기를 하면서요 이 충격량을 크게 해주는 방법, 그래서 큰 힘으로 휘두르고 그 공에 큰 힘으로 이제 힘을 가해주고 그 다음에 최대한 오래 그 힘을 가해줘서 충격량을 최대치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충격량을 크게 만들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만큼 그 공의 운동량이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가 V0의 속도로 처음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최초 속도로 보통 이제 제로를 쓰거든요. 그 아래 첨자로 해가지고. 그러면 처음의 속도 V0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지금 힘을 가해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으로 힘을 계속 더 넣어준, 힘을 제공을 해준다면 그럼 걔는 아무래도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처음 속도는 V0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측정하면 아마 그거보다는 더 빨라진 V라는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속도가 이제 빨라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얘 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 힘의 크기가 얼마냐도 중요하겠죠. 그죠? 힘을 10N으로 밀어줬느냐, 100N으로 밀어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속도가 많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힘을 1초만 밀어줬느냐, 10초를 밀어줬느냐, 1분을 밀어줬느냐에 따라서 또 그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만약에 속도가 변한다면 달라지는 값은 운동량이 달라지겠죠. 운동량 P. 왜냐하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근데 질량이 변화할 리는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지금 속도가 달라지면 전체 운동량 값이 변화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운동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얘한테 가해진 힘의 크기, 그리고 그 힘이 얼마만큼 길게 가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과 같다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따로 예를 안 들어도 잘 이해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아주 완만한 경사가 있다고 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대충.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완만한 경사여서 그냥 나도 조금 가긴 가. 근데 빠르진 않아요. 근데 뒤에서 친구가 밀어준다. 근데 친구가 얼만큼의 힘으로 밀어주냐에 따라서 붙는 속도가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친구가 1초만 탁 이렇게 해서 밀어준 거랑 10초 동안 계속 따라가면서 밀어준 거랑은 나중에 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운동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는 여기에 가해진 충격량과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조금 정신을 잃는 친구들이 가끔 나오는데 안 어려워요. 지금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초에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있었잖아요. 그럼 얘한테 충격량이 가해진 만큼 운동량이 변해요. 이건 어렵지 않죠? 원래 자기의 운동량이 있었어. 근데 지금 여기에 힘을 가해줬어. 그럼 그 힘을 얼만큼, 얼마 동안 가해줬느냐에 따라서 얘의 운동량이 변화한다. 그 양은 일치한다.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화해요. 그럼 내가 얘를 아주 빠르게 멀리 보내주고 싶으면 그만큼 운동량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충격량을 많이 크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끊어서 한번 볼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말 그대로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이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고 나중에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면 그것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변화량이라는 거에 잘 기억을 하세요. 운동량이 아니고 충격량이 곧 운동량이다 이게 아니고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변화량이다. 그럼 변화량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그것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그만큼 나중에 만약에 얘가 MV만큼의 운동량을 갖게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최초 MV0의 운동량을 빼준 만큼이 변화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변화량.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우리가 충격량은 얘 임펄스의 앞글자를 따서 대문자 I 쓴다고 했고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제 따라서 써볼 거예요. 운동량은 소문자 P를 쓴다고 했는데 지금 변화량이니까 델타 쓴 거예요. 변화량에 해당하는 델타. 자, 그러면 이 변화량이라는 거는 나중 운동량. 나중 운동량을 그냥 P로 쓰고 최초의 운동량, 처음 운동량을 P0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우리가 한글로 쓴 거를 그냥 이렇게 기호로 표현해 본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윗줄에서 봤던 거. 그래서 I는 델타 P. I가 뭐지?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중만큼 P가 뭐였어? 운동량. 근데 델타니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럼 변화량이라는 건 뭐지?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빼준 게 변화량이죠. 그쵸?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지금 이 나중에 요 운동량은 뭐였어요? 질량이랑 그 당시에 요 속도랑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 운동량 자체가 MV잖아요. MV. 근데 이 V가 나중에 V 이렇게 곱해준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빼주면 되냐? 처음에.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질량은 그대로일 거고 지금 속도만 변해야지. 자, 그러면 처음의 속도 V0. 이렇게 곱해준 게 처음에 운동량이겠죠. MV 값이 운동량이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구분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처음에 속도가 2m/s였어. 나중 속도가 4m/s가 됐어. 이러면 그냥 이 값을 넣어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얘가 4m, 얘가 2m 이렇게 해서 변화량은 2m만큼이다. 얘 빼주면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중 운동량, 여기서는 V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죠. 나중을 그냥 V로 쓴 거고 처음을 V0로 구분해줘서 쓴 거고, 그래서 나중 운동량 MV에서 처음 운동량 MV0를 빼준 것이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것이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만큼 뭐가 변한다? 운동량이 변한다.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이 관계를 한번 나타냈을 때, 요거는 지금 이제 충격량과 관계된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충격량 I가 가해준 힘 F와 거기다가 델타 T, 가해준 시간의 곱으로 나타난 게 충격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과 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힘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따른 힘의 변화, 요 그래프가 있을 때 요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결국에는 이 둘의 이제 곱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얘는 곡선이니까 구간별로 굉장히 작게 잘라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계산했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건데, 아무튼 요 밑에 넓이가 이 전체 I값, 충격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힘이 일정하게, 이 충격에 가해진 힘이 일정하다면 결국에는 이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그냥 이 밑에 있는 이 직사각형, 요 넓이가 그냥 충격량이 되는 거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일정하게 힘을 주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이렇게 힘이 점점 가해졌다가 점점 약해지는, 뭔가가 충돌하거나 뭐 부딪히거나 이럴 땐 보통 이런 그래프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에는 충격량이 되고, 이 면적만큼 뭐가 변한다? 운동량이 변하는 것이다. 왜요? 충격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넓이만큼 그만큼의 운동량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 혹시 만약에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위에 운동량과 충격량, 그 다음에 그 둘의 관계까지만 이해해도 괜찮아요. 근데 얘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해보자.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요거는 X축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Y축은 뭐지?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기울기는, 우리 기울기라는 것 자체의 정의가 뭐예요?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를 구해본다면 이만큼이 지금 여기서는 델타 T, X축의 증가량 델타 T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그거 분의 Y축의 증가량이 지금 여기서는 델타 P로 그냥 여기 제시를 해준 거죠. 그냥 이런 기호로 써라 하고 여기서 이만큼씩 잘라준 거예요. 자, 이게 기울기입니다. 여기도 써있듯이.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델타 P는 뭐랑 바꿔서 쓸 수 있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게 뭐였어? 충격량이었잖아요.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충격량. 충격량 중만큼 운동량이 변화한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이 델타 P를 I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델타 T분의 I는 또 우리가 어떻게 풀어 쓸 수 있지? I를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 봅시다. 충격량은 뭐와 뭐의 곱? 힘과 그 힘이 가해진 시간의 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T가 약분될 수 있어요. 뭐만 남아? F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P로 우리가 원래 기울기를 계산하는 그런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썼는데, 얘를 돌아 돌아 돌아서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변환을 시키고 나니까 델타 T끼리 약분이 되더라. 그래서 F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 그래프의 기울기가 힘입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금 여기에서 제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힘이 크면, 가해지는 힘이 크면 운동량의 변화도 팍팍 변화하겠지. 그 다음에 가해지는 힘이 적으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적겠지. 충격량 자체가 작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프까지 우리가 봤는데, 요거 지금 이렇게 변환 과정 이해한 친구들은 너무 잘했고요. 만약에 이게 어려워, 그러면 얘는 잊어버리세요. 얘는 잊어버리고 그 위에 것까지, 그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까지 일단 이해하는 걸로, 나중에 뒤에 문제까지 이제 풀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맛만 본 걸로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약간 이제 변환한 그런 과정이고, 자, 그럼 우리는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빈칸 먼저 채워볼게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 세 글자로 운동량이라고 한다. 운동량.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 나타내는 물리량은 충격량이죠. 충격량이라고 한다. 자, 운동량 기호로 어떻게 나타낸다고? 소문자 P. 얘는 뭐와 뭐의 곱이다?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그 다음에 충격량 뭐라고 나타내죠? 대문자 I입니다. 대문자 I. 뭐와 뭐의 곱? 충격 가한 힘의 크기와 그 힘이 가해진 시간, 델타 T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할게요. 자, 그 다음에 OX 문제입니다.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구하나요? 힘과 이동거리가 아니고 가해진 시간. 시간. 시간의 곱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X. 답은 OX고 작용 시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말 고르기.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가 충돌하기 전과 후 물체의 무엇의 변화량?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까지가 세트입니다.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물체에 작용한 무엇이다? 자, 힘 시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시간, 여기 작용한 힘.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 그럼 이 아래의 면적,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이 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 시간과 힘의 곱에 해당하는 충격량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이만큼 충격을 받은 것이다. 충격량이다. 이게 뭐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네모 반듯하게 나오겠지만 보통 이런 그래프가 많다고 했고 그래서 요 밑에 면적이 충격량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조금 전에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 같이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공부했고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지금 잘 살아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그래프라든지 이런 그 수식 변환 과정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하다 보면 늘어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 처음에 막 기호도 헷갈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는데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 이제 이 파트의 내용 마지막 부분 남았는데요. 지금 어려운 건 다 끝났고요. 마지막에 정리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